H UBS. Economic Friday. Hello, 학우 여러분. 경제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돈이 떠오르기도 하고 복잡한 그래프도 떠오르지 않나요? 또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새롭게 쏟아지는 경제 용어들에 어지러웠던 적이 있지 않나요? 경제적 금요일 시간에는 매주 경제 뉴스를 함께 살펴보면서 경제 트렌드를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제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의 경제 이슈 모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경제적 금요일을 통해 함께 알아봅시다. 저번 주에는 독과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독과점이란 일정한 시장에서 경쟁 기업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수의 기업만 존재하는 상황을 일컫는 경제 용어죠. 오늘의 주제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라 하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가상화폐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을 알아봅시다. 2009년에 처음 도입된 비트코인은 다자간 파일 공유 방식으로 암호화된 일련번호 자체가 화폐의 역할을 하는 건데요.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면 얻을 수 있는 비트코인은 전 세계 주요 통화와 환전이 가능하고 전용 휴대용 현금 자동 입출금기까지 등장하게 됐죠. 2010년, 1비트코인당 $0.05로 환전할 수 있었던 비트코인은 키프로스 사태 이후 $230까지 그 가치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이 한국에서 엄청나게 유명해지게 됐죠. 현재는 비트코인 외에도 다양한 가상화폐가 발행, 유통되고 있는데요. 다른 종류의 가상화폐는 무엇이 있는지, 가상화폐가 왜 화제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진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자세하고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가상화폐는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돈으로 싸이월드의 도토리, 카카오톡의 초코 등이 가상화폐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계에서 통용되는 화폐지만 가상세계 서비스 제공자에게 실제 화폐를 주고 구매하기도 하고 교환할 수도 있죠. 일반적인 화폐는 교환수단, 가치저장 및 가치척도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가상화폐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익명성과 간편한 거래 방식 때문에 각종 범죄와 불법 자금 세탁 등에 악용되고 있죠. 가상화폐를 달러화와 유료화 등 실제 화폐와 교환하면서 돈 세탁을 할 수 있고 과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탈세 수단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미국 사법당국은 가상화폐 리버티 리즈브를 통해 2006년 이후 지금까지 5,500만 건의 자금 거래로 60억 달러를 세탁한 혐의로 관련자 7명을 기소했는데요. 이에 미국 정부는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회사를 지급 결제 회사로 지정해 금융당국의 거래 관련 정보와 돈 세탁 방지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를 유통하는 업체들에 대한 감독과 허가제 등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추진 중이죠. 추가로 가상화폐의 유통으로 현금통화 수요가 감소해 화폐 수요에 대한 금리의 영향력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금리의 영향력은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를 어느 정도 대체하느냐에 의해 결정되겠지만 민간 발행 주체들이 화폐를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게 될 경우 그 결과는 다릅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적인 금리 결정 능력은 거의 상실될 것으로 예상되며 장단위 금리 간 전달 경로 역시 작동하기 어려워지는데요. 이로 인해 통화 정책이 실물 경제로 파급되는 효과는 상당히 무력화될 겁니다. 가상화폐는 실물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는 명목 화폐지만 중앙정부의 지시나 감독과는 무관하게 공급이 결정되고요. 현금화폐와 유사할 정도의 익명성이 보장되며 P2P 거래를 통해 국경을 넘어 빠르고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죠. 물론 디지털 화폐로서의 장점도 있지만 가상화폐의 단기적 공급 제약의 단점도 있습니다. 수요 및 투기적 요인에 의해 가격 변동성이 높고요. 시장 상황에 반응해 공급을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없다는 단점도 존재하죠. 아직까지는 가상화폐와 실물 경제 간 연관성이 높지 않아 일반 대중의 관심도가 그리 높진 않지만 최근의 성장세를 감안할 때 잠재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상화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가상화폐에 대한 주요 주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의 도입 및 유통과 관련해 경제학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통화정책 관련 주제로는 가상화폐가 향후 중앙은행 독점의 법정화폐를 대체할 것인가? 정부 및 민간 화폐들이 공존할 수 있다면 그 조건은 무엇인가? 중앙은행의 금리 조절 능력 및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의 유효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화폐 발행 차익은 여전히 발생하는가? 통화 및 재정 정책의 혼합은 여전히 유효한 정책인가? 국가 간 환율은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등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쉬운 질문은 화폐 발행 차익에 대한 내용인데요. 대체 화폐 도입은 법정 화폐의 공급을 축소시키므로 이 차익은 불가피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죠. 화폐 발행 차익의 감소가 중앙은행 수익 구조로 이어질 경우 정부 재정에 대한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악화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또한 가상화폐의 유통으로 현금 통화 수요가 감소해 화폐 수요에 대한 금리의 영향력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의 영향력은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를 어느 정도 대체하느냐에 의해 결정되겠지만요. 민간 발행 주체들이 화폐를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게 될 경우 중앙은행의 독립적인 금리 결정 능력은 거의 상실될 것으로 예상되죠. 또 장단위 금리 간 결단 경로 역시 작동하기 어려워져 통화정책이 실물 경제로 파급되는 효과는 상당히 무력화될 겁니다. 지금까지 가상화폐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가상화폐는 기존 경쟁화폐에 비해 대체화폐로서의 경쟁성이 높습니다. 동일한 가상화폐가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서도 통용이 된다면 이들 국가 간 환율은 독립적으로 결정되기 어렵게 되는데요. 각국의 화폐는 가상화폐와의 국내 교환 비율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정화폐의 환율이 정해지게 되죠. 이 과정에서 열등한 화폐는 더 이상 유통되지 않게 돼서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역그레셔의 법칙이 성립하게 될 겁니다. 만약 극단적으로 모든 국가들의 법정화폐가 악화된다면 정부가 독점적으로 발행하는 화폐는 더 이상 유통되지 않고요. 가상화폐만이 금융거래 및 지급결제에 사용될 겁니다. 물론 이러한 예상은 가상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중앙은행의 새로운 환경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다른 결과를 예상할 수도 있죠. 지금까지 저희는 가상화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가상화폐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경제 이야기를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이상으로 오늘의 진행자 이서빈, 디렉터 김태인, 엔지니어 신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UBS